것인 걸 미안해 마요. 긴 한숨 속에 또 나를 찾아온 그대 이별 안에 잠들죠. 나 없이 잘 지낼까요? 많이 걱정이 돼요. 기다림 때문이죠. 나보다 힘겨울 텐데 그댈 멈출 수 없죠. 너무 보고 싶어요. 아무리 떠나가 봐도 그대 곁으로 나를 이끄는 그런 사랑을 했죠. 거리는 나를 봐요. 그 많은 사랑 다 가진 나니까 조금 늦었지만 그대 길을 지켜봐 줄게. 그 언제라도 내 마음 곁으로 그냥 돌아와 주면 돼요. 나였다는 걸 느끼해.